boy 뭐든 다 줄 수 있어 너랑 있을 땐 내가 왜 이러는지 계속 들떠서 눈앞빛에 두어버려 넌 내 맘속 깊은 곳까지 밝혀줘 Baby you driving me crazy Yeah You make me think You make me think 유지해줘도 뭐 어때 We are so young and You make me think You make me think 유지해줘도 뭐 어때 We are so young 날 봐봐봐봐봐 널 봄봄봄 바보같이 그냥 웃어 마냥 좋아 난 너면 She makes me teenager 매일 떠날 심해져 우리 둘은 친해져 에이요 둘이 손잡고 길을 걸을 때에 커플들은 우리를 시기해 yeah. 다 말해줘 내게 If you tell me good boy 어디든 데려가줄게 너랑 있을 땐 내가 왜 이러는지 계속 들떠있어 눈앞이 새로워보여 넌 내 맘속 깊은 곳까지 밝혀줘 Baby you driving me crazy Yeah, you make me think You make me think 유지해줘도 뭐 어때 We are so young and You make me think You make me think 유지해줘도 뭐 어때 We are so young 날 봐봐봐봐봐 널 보고 보면 바보같이 그냥 웃어 마냥 좋아하는 너면 She makes me a teenager 매일 떠난 she major 우리 둘이 teenager Ayo 너만은 내 품에 있기를 바래 매일 밤 너만을 생각해 yeah yeah 넌 날 특별하게 만들어줘 Every day every night Yeah You make me think You make me think 유지해줘도 뭐 어때 We are so young and You make me sin You make me sin 유지해줘도 뭐 어때 We are so young 날 봐봐봐봐봐 널 보면 바보같이 그냥 웃어 마냥 좋아 난 너면 She makes me teenager 매일 더 내 심해져 우리 둘은 teenager 에이